우리나라의 리 영허 외무상은 공고 민주주의공화국 부수상 겸 외무 및 지역통합상으로 임명된 리오나르 쉐 오키툰두에게 2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친선협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나라의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.